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남영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가지고 내어버려 두심에 대한 더 좀 깊은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찬송가 332장 찬송 같이 하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24절, 2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과 또 이유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6절 또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 내어버려 두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24절에 보면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했고 오늘 26절에는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6절을 다시 보면은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욕심은 성적인 죄악을 말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은 남녀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그 영리로 쓰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은 상당히 좀 절제된 그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선 순리라는 말과 영리라는 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일도 순리적으로 쓰면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리로 하게 되면 정말 곤란한 문제가 많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그 남녀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남녀를 순리로 쓸 때에도 부끄러운 욕심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라고 또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녀로 만들어 주신 것, 또 성욕을 주시고 또 부부를 이루어 살게 하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음욕이 불이 일듯한 그런 마음으로서 성적인 일을 행할 때에는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또 반대로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서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또 축복인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날 이것을 거절하여 혼자 살겠다 또 혼인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문제 등도 문제이지만 또 이것이 지나쳐서 불이 일듯하다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흔한 표현으로 불륜이라는 단어는 너무 아주 고상한 표현이 되었고 뭐 성매매니 원조교제니 등의 어떤 사회적으로 악한 현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이상해 그런 것에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남녀를 순리로 쓸 때에도 욕심이 지나치면 그것이 불일 듯하면은 이런 음욕과 관계되는 될 때에는 부끄럽고 또 정말 정욕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순리로 써야 할 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까? 이를 잘 살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누누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 역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순리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 귀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거니와 그 순리조차라도 또 지나쳐서 부릴 듯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명심해서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녀를 영리로 쓸 때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부끄러운 욕심이 됩니다. 오늘 27절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남녀를 영리로 쓰는 일이 왜 문제가 됩니까? 예?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그 밤중에 찾아온 그 천사들을 롯이 자기의 가정에 이렇게 보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롯의 대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내놓으라. 그들로 인해서 뭐 이렇게 욕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에 대해서 롯은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간청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내 집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그 귀한 딸들을 동네 사람들, 남성네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롯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인간들을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돔이라는 그러한 이 도시의 이름이 그래서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일 정도입니다. 오늘날도 이 문제는 심각할 정도로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뭐 뉴질랜드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뭐 동성결혼까지도 이제 합법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법률을 통과시키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경성해야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호르몬이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며칠 전 한국에서 오신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 한 분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만은 그 의사는 단언하여 말하기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애초부터 그렇게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의 후천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질병뿐이다. 반드시 고쳐야 될 나의 질병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은 한마디로 그릇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릇되다고 평가하신다면 누가 그 그릇됨을 수정하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순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은혜의 분량대로 잘 사용할 것이고 반드시 영리로 쓰여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는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리로 주신 것도 때로는 욕심이 지나쳐서 하나님께 그릇됨이 될 수 있거니와 또 순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영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너무나 정말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귀하고 복된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리도 지나쳐 인간의 욕심이 생기면 문제이거니와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